Hola, estimado amigo. Esta serie de tres casetes de conversación básica de lengua coreana ha sido grabada en los estudios de Radio Corea para nuestros oyentes en el extranjero. En estos casetes encontrará todas las lecciones de la segunda edición del libro Hablemos Coreano, publicado por Radio Corea en el año 1991 y que actualmente utilizamos como texto guía en nuestro programa semanal Hablemos en Coreano. Sin duda alguna, estos cassettes grabados directamente por locutores coreanos de la emisora KBS serán de gran ayuda para que usted aprenda correctamente la fonética de la lengua coreana. Estamos seguros de que este material le facilitará el aprendizaje del idioma coreano, cuya importancia aumenta cada vez más en el mundo. Expresiones básicas. 네. 네. Sí. 아니요. 아니요. No. 여보세요. 여보세요. Hola.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Gracia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Gracias.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Está bien. O no importa. 천만에요. 천만에요. De nada. 물론입니다. 물론입니다. Por supuesto. 신뢰합니다. 신뢰합니다. Con su permiso.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Perdón.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Discúlpeme. 인사. Saludos.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Buenos días, buenas tardes o buenas noches.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Adelante o pase.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Adiós.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Adiós. 어떻게 지내십니까? 어떻게 지내십니까? ¿Cómo está usted?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Me alegro de conocerle a usted. 또 뵙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Nos vemos otro día. 나는 홍길동입니다. 나는 홍길동입니다. Soy Hong Gil-dong o me llamo Hong Gil-dong. 이분은 김철수 씨입니다. 이분은 김철수 씨입니다. Este señor es Kim Chul-su. 저분은 이인숙 양입니다. 저분은 이인숙 양입니다. Esta es la señorita 이인숙. 질문. Preguntas.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Qué es esto?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이 무엇입니까? ¿Cómo se llama usted?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Qué desea usted? 그 호텔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호텔이 어디에 있습니까? ¿Dónde está ese hotel? 어디서 오셨습니까? 어디서 오셨습니까? ¿De dónde viene usted?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En dónde se aloja usted? 어떻게 지내십니까? 어떻게 지내십니까? ¿Cómo lo está pasando? 어떻게 그곳에 갑니까? 어떻게 그곳에 갑니까? ¿Cómo puedo ir allí?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Quién es usted? 누구와 함께 오셨습니까? 누구와 함께 오셨습니까? ¿Con quién viene usted? 누구와 통화하고 싶습니까? 누구와 통화하고 싶습니까? ¿Con quién desea comunicarse? 언제 만날 수 있습니까? 언제 만날 수 있습니까? ¿Cuándo puedo verle? 언제 가십니까? 언제 가십니까? ¿Cuándo se va usted? 여기는 언제 오셨습니까? 여기는 언제 오셨습니까? ¿Cuándo llegó aquí? 왜 떠나십니까? 왜 떠나십니까? ¿Por qué se va? 이것은 왜 비쌉니까? 이것은 왜 비쌉니까? ¿Por qué es caro esto? 이것은 얼마입니까? 이것은 얼마입니까? ¿Cuánto es? 얼마나 걸립니까? 얼마나 걸립니까? ¿Cuánto se tarda? 지금 몇 시입니까? 지금 몇 시입니까? ¿Qué hora es? 학생들은 모두 몇 명입니까? 학생들은 모두 몇 명입니까? ¿Cuántos estudiantes hay?